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하달.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6 2017년 7월 3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시었습니다.